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과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장군 이룬 한돌세 점한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경축 모임이 5일 김종태 전기기관차 윤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기부문 직명일꾼들 노동자들 직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